위대한 김일성 주석 하카 탄생 105돌기 용축 나이지리아 전국준비위원회가 17일 아부자이에서 결성되었습니다. 준비위원회는 태양절의 즈음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생애와 업적, 경애하는 최고 리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전출 위인상과 그 이의 현명한 리용도 밑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이룩하고 있는 성과들을 소개서 선전하며 경축 모임, 영화 감상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